터지며 겪었던 수많은 아픔. 이제와 추구장창 늘어나봤자 나오는 건 한숨 섞인 하품. 어차피 동서남북 그 어디를 택해도 피할 수 없는 가시밭길. 하지만 이 자신감을 갖춘 맨발의 청춘 어디든지 달려가. 때로는 어머니 걱정스러운 눈물이 내 심장을 도려매 아주 난 미치게 만들지만 조금만 더 참아. 황량한 인생의 사막 그 어딘가에 그늘을 찾아. Oh mama. 친구 눈과 술잔을 주고 니 받거니 하며 사랑과 인생을 얘기하며 살아가네.